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존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가 1월 31일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가려는 교례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해내외에서 존민족적인 통일 대피합을 위한 준비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열고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종교 등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은 7.4 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시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존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성대히 개최하여 조국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놓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아갈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12일 존민족대회 부산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데 이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학생 통일대회 남축준비위원회가 조직됐으며 19일에는 서울에서 각계층 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존민족대회 남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습니다. 남조선의 서울과 광주,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들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계층별 단체들 속에서도 준비위원회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2월 16일 존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 해외축실무위원회를 내온 데 이어 새해에 들어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존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북과 남 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개최 분위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그 준비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 2월 상순 중국 심양에서는 전민족대회 준비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북남 해외 공동실무회의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